저 스테판 50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사회 겸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온 국민이 생존자 가족의 슬픔을 함께하면서 비통에 빠져있는 상황이라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팟캐스트 방송도 그렇게 분위기가 밝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활력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오늘 진행해서 변화를 좀 줄까 합니다. 먼저 아무리 그래도 이제 닥터 스테파님 만큼 이제 진단이 중요하죠. 코리아 전반적인 정세 진단을 좀 잠깐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올 상반기 정세는 항쟁 정세 속에 전쟁 정세에 있다. 1월부터 6월까지 항쟁의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2월 25일 국민파업. 이 국민파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 6월 2차 국민파업으로 이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항쟁을 목표로 진보 세력과 개혁 세력이 역량을 강화하고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권 퇴진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가능하면 항쟁까지 추동해 나가는 제2의 4.19, 제2의 6월 항쟁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정세죠. 이 와중에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키르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전개되었고요. 이에 맞대응해서 3월 달에 북이 서해 5도 포사격을 한다든지 외무성 성명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제4차 핵시험이나 연하고 발사를 시사한다든지, 예, 오늘도 그런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예, 풍계리 핵시험장이라든지 동창리 우주발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4차 핵시험 은하구호 발사의 징후가 구체적으로 잡히고 있죠. 예. 그 하나 인상적인 것은 북이 그 상반기 정세 또 현 정세를 어떻게 보느냐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몇 가지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조국 통일 대전과 반미 대결전이라는 개념을 쓴다라는 겁니다. 조국 통일 대전은 군사적 공격입니다. 실제 전쟁이고요. 예, 반미 대결전은 군사적 공세입니다. 무력 시위를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되는 거죠. 보이는 전쟁, 군사적 공격이 시작되면 그것은 실제 전쟁입니다. 예. 우리가 제한핵전, 확대제한핵전, 전면핵전 이런 핵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북미 간의 실제 전쟁이라면 본질상 핵전이죠. 핵과 미사일이 오고 가는. 반면 조국통일대전은 재래전이죠. 아마 서해 5도를 점령하는 국부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짐들이 있고요. 최근 연간 목적지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북이 추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조국통일대전 차원에서 서해 5도 점령의 국부전이나 반미 대결전 차원에서 제4차 핵시험이나 은하구호 발사, 이 두 가지 공격 또는 공세가 임박한 시점이다. 예. 두 번째는 올 초에 김정은 제1비서가 마두산 혁명전적지를 방문한 이래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의 매체에서 혁명전적지 방문과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기획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백두산 전적지에서 삼지연에서 군 지휘관들과 함께 그 답사 행군을 총화하는 모임을 가졌죠. 일설에서는 그 자리에 북의 우주 전략군도 함께 사열을 받았다.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때 그 했던 김정은 최고 리더의 연설이 매우 중요하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북이 이 승리한 전쟁인 항일전쟁에서 김일성 주석이 세운 조선인민군의 총공격전과 전위민족 봉기 그리고 배후연합작전 이 세 가지를 결합시키는 전민항쟁 노선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 확인된 것이죠. 예. 예. 갑오농민전쟁 이래 최근 120년간 코리아에선 세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갑오농민전쟁, 항일전쟁, 코리아전쟁. 이 중에서 우리 민족의 차원에서 승리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항일전쟁이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북이 김일성 주석이 건국의 시조고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수령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승리한 전쟁의 전략이었던 전민항쟁 전략 이 전략을 계승하고 혁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혁명 무력과 인민대중을 결합시키는 다시 말하면 통일전선이죠. 예. 북의 입장에서 북남 해외 전체 민족이 과거 90년대 범인년이나 2000년대 6.15 공동이처럼 하나의 대오로 결속해서 우리 민족끼리 단결한 그 힘으로 민족 대단결 역량으로 반미대전에서 승리한다. 이런 구상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군대를 앞세우고 인민이 따라가는 거죠. 군대가 주도 역량이고 인민이 보조 역량인데 이것을 북에서는 성군혁명 전략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혁명 무력을 주력군, 기본 역량으로 해서 승부를 내겠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인민들, 북남 해외 인민들이 우리 민족의 기치를 들고 하나의 통일전선, 민족 통일전선으로 단결하는, 다시 말하면 혁명 무력과 통일전선을 결합시키는 노선인데 이것이 조선인민군의 총공격전과 전위민족 봉기라는 표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 이것을 이제 북은 전민항쟁 전략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차 설명했고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부연 설명이 불필요할 것 같은데요. 북은 정전협정 이후만 해도 60여 년간 미국을 상대로 군사력을 키워왔고 그런 전제에서 남을 상대로 한 군사력에서는 압도적인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미대결전이나 심지어 반미대전까지 포함해서 조국통일대전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남은 것은 명분이다.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이라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죠. 미 남측에서 일으키든지 북이 일으키든지 중국, 러시아나 일본이 일으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 남측이 북침을 전제로 선제 핵타격이라든지 평양 점령 대규모 상륙작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개하는 킬리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고요. 보통 전쟁 연습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죠. 예. 또 하나는 북이 이에 맞대응해서 이러한 전쟁 연습을 전쟁 선포로 간주하고 보복타격으로 전쟁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아예 북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표현도 씁니다. 선제 공격, 선제 공격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동신문에 오늘 공개된 조선인민군 제681 군부대 관합 포병 9분대 포사격 훈련을 지도하셨다라는 기사를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포사격 훈련을 주의 깊게 보시고 구분대가 맡겨진 전투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산악 극복 능력을 강화하고 기동 전개 시간을 단축하며 전투 사격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을 잘하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구분대의 싸움 준비가 잘 되지 않았다고 엄하게 지적하셨다. 이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예. 불시에 방문해서 사격 명령을 내렸는데 잘 안 된 거죠. 예. 그러면서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주체적인 포병 무력은 우리 군대의 화력 타격의 기본 역량이고 최고사령부의 작전 전술적 기도도 결국에 가서는 명포수들로 자라난 포병들에 의하여 담보된다. 이런 표현. 김정은 제1비서가 군 시절의 전투병과가 포병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말 가장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표현한 내용이 오늘 진행한 포사격 훈련이 잘 되지 않은 것은 훈련에서의 형식주의가 나온 결과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두 가지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예, 전쟁은 예고 없이 일어난다. 반미 대결전을 눈앞에 둔 지금 이런 두 가지 표현은 올 상반기 특히 북이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이라든지 예, 북남 남북 고위급 접촉 또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또 3, 4월의 전쟁 정세에서 북이 맞대응하는 군사 연습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북이 현 정세를 조국 통일대전과 반미 대결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김정은 최고 리더의 표현이죠. 그리고 전쟁은 예고 없이 일어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현 정세의 초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짓기만 하면 북이 최근 보도에서도 무인기 사건을 천안함 사건의 복사판이다. 제2의 천안함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서 확실히 이것은 조작극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남코리아에서는 현재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정치 일정도 그렇고 심지어 진보운동 세력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제하고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불거지고 있는 것은 과연 세월호 참사 사건이 재난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든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의 문제만인가 어떤 또 다른 문제는 없는가. 사실 당시 서해상에서는 미국과 남코리아의 합동군사연습이 맹렬히 진행되고 있었죠. 예. 그런 그 위험천만한 환경 속에서 항해를 한 것이 바로 세월호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그런 발표들, 증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무슨 사건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명명백백하게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두들겨 잡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극우 농객 지만원이 세월호 사건이 자칫 제2의 5.18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망발이죠. 예. 예, 망발인데 예, 5.18 광주민중항쟁을 폭동으로 얘기한다든지 또 세월호 사건에 절규하는 가족들의 심정을 왜곡한다든지 그러면서 그 박근혜 정권이 대비해야 된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을 보면 이 망발을 통해서 극우 농객 지만원의 본질이 다시 한번 드러났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극우 보수 세력, 수구 세력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 사건에 뭘 잘못했기에, 뭐가 캥기기에 이러한 극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가. 이것은 과거 천안함 사건과 연동지어서 볼 때 그리고 현재 전반적인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무능 또 4,500만 건이 넘는 관권 부정선거 반민주적이고 심지어 파시오적인 그런 이 진보 세력에 대한 탄압 조치들 또 유우성 유가료 씨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정보원의 고문, 위조, 날조 사건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들 여기에 또 민중들의 그 생활고는 사상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죠. 노동자 절반이 최저임금의 4분의 1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상태고 농민들은 하루에 3명씩 자살하고 신용불량자가 500만이 넘고 공업화가 이루어진 나라 중에서는 가장 자살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 안전장치, 보장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남코리아죠. 예. 한마디로 인간 생지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죠. 예. 이런 것이 폭발적인 그런 바탕 속에서 어떤 사건이 뇌관처럼 작용할 경우 말 그대로 쌓이고 쌓인 그 무엇이 터져버리는 이런 민중들의 분노를 체감하면서 느끼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월호 사건에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봤으면 합니다. 우리 세 분이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누가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세월호의 사고 원인과 이후 구조 과정의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다섯 가지 의혹을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최초 사고 발생 시각의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조 요청이 처음 접수된 것이 전남 소방본부의 8시 52분 또는 목포 해경의 8시 58분으로 나타났는데 사고가 난 것은 7시 20분경 또는 그 이전이라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KBS 자막 보도로 7시 20분경에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배가 진도 해상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왔다는 속보가 나갔고요. 이후에 이 방송에 다시 보기가 사라졌습니다. JTBC에서 한 생존자도 사고 나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배 한 척도 구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도 침몰 사고 발생 시각, 신고 시각 사이에 1시간 이상 격차가 난다고 했고요. 사고 해역에서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세월호를 봤다라는 인근 어민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또 제주 해경이 안산 단원고에 8시 10분에 통화를 한 기록이 단원고 교무실 상황판에 있습니다. 해경은 이것을 부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미온적인 구조 작업인데요. 사람이 인명이 달린 문제인데 구조를 못했다기보다는 안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첫날 수색 작업에 겨우 16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잠수사의 9% 정도 실제 투입이 됐다는 건데요. 18일에도 가용 인력이 532명인데 실제 투입 인력이 38명이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해수부와 해경 보고서를 보면 주로 군함과 군 잠수사들이 동원이 됐고 선체를 빠져나온 170여 명을 구조하는 데만 주력을 했으며 사고 발생 9일 동안 UDT를 비롯한 정예 요원들만 잠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도 실제 구조를 안 하고 있다고 증언을 했고요. 실제 민간 잠수부들이 초기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는 물속 100m까지 내려가 수직 이동할 수 있는 물속 엘리베이터인 다이빙 벨로 작업하면 불과 2, 3일이면 배수색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20일 발견된 시신들의 상태가 방송에 나왔는데 굉장히 양호했다는 것입니다. 물에서 4일 동안 있었던 시신으로 보기에는 최근 사망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게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장을 탓하면서 살인과도 같은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난을 했는데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도 만약 하지 않은 것이라면 정부 역시 가해자인 거죠. 세 번째, 왜 급선회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배가 급선회 했는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인데요. 5도 내지 10도만 돌리는 구간에서 110도를 돌렸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어떤 물체와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쿵하는 소리의 충돌음과 선미 후미 부분의 프로펠러 손상과 세월이라고 써진 영문 부분의 강한 스크래치가 무언가와 강하게 부딪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속으로 주행 중인 배 후미 오른쪽 아래를 무언가가 강하게 강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암초라고 했다가 그 지역에는 암초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암초가 아니라면 결국 다른 어떤 물체와 부딪혔다는 것인데요. 구조된 일부 생존자들도 오전 8시 이전에 쿵 소리와 함께 기울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나친 언론 차단인데요.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SNS 유언비어를 단속하겠다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또 선장과 선원들이 언론에서 철저히 격리됐고요. MBN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막았으며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말을 했던 홍가희 씨가 민간 잠수사로 사칭해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실 이게 구속까지 시킬 사안은 아니잖아요. 전혀 사실무근도 아니고요. 그렇죠. 정정보도를 하거나 주의나 경고를 주면 되는 사안인데 구속까지 된 거고요. 자주민보에서도 해양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는데 해양 전문가들에 대한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또 정부와 다른 견해를 말하는 언론사들에게 징계를 하겠다라는 방심위의 발표가 있고요. 그 핵심을 잘 요약하셨고요. 두 가지는 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는 과거 천안함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예. 이런 측면 한번 잘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정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 예. 그래서 자꾸 발표도 틀리고 또 정부 발표와 다른 증언들이 속출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구체적인 물증이든 정황 증거든 정부 발표와 다른 그 증거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하게 해명해야 되고 이러한 의혹들을 밝혀내는 그 진상규명 과정을 절대로 억압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우리 그 닥터 스테판 진행은 웬만하면 누가 발언할 때는 중간에 이제 끼어들지 않고 최대한 그 발언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 일종의 불문율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좀 준비된 내용들만 좀 전달하고 좀 그 딱딱하거나 지루한 감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방담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좀 주고받거니 하면 좀 더 흥미롭게 진행되거나 때로 보다 효율적인 그런 어떤 분석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좀 기존과 다르게 얘기의 흐름을 좀 끊더라도 바로바로 좀 그 지적하거나 그 의견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앞서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 초기 대응이 사실 어떤 구조 활동이라기보다는 예. 또 다른 그 목적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구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보도와는 달리 실제 잠수한 인원이 16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예. 근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과거 천안함 사건과 되게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런 점을 많이 느꼈어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좀 어떤 지점에서 좀 유사한지를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 먼저 그러기 위해서 천안함 사건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고는 이제 2010년 3월 26일 날 백령도 앞바다에서 천안함 함수와 함미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전체 천안함 탑승자 승조원 104명 중에 58명만 구조가 되고 나머지 4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이 된 사건인데 예.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북의 어뢰 공격에 의한 폭침으로 결론 내려졌지만 적어도 어뢰에 의한 폭침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언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군사작전 중이라 군 통제하에 언론에 철저히 가려져서 실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혹 제기들이 있었고요. 특히 국방부가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게 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장병들에 대한 구조활동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는데요. 장병들을 실제로 구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들이 걸렸고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제 천안함 사태 상황과 현재 세월호 침몰 사고는 몇 가지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는데 둘 다 미남 합동군사훈련, 즉 독수리 훈련 기간 중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고 해역이 군사작전 훈련 중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입된 장비 인력보다 구조의 소극적인 탑승자에 대한 구조 진행입니다. 천안함 사건 때 선미에 있었던 장병들 46명 모두 한 명도 구조되지 못하고 익사했는데요.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계속 끌면서 세월호 탑승자들을 전혀 구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잠수사들이 UDT 출신의 군 인력들이 투입이 됐었는데, 천안함 사건 때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세 번째는 직접적인 교신 내용이나 중요한 증거 자료들을 숨기거나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월호의 경우 사고 발생 추정 시간인 오전 7시 20분부터 조난 시각인 오전 8시 30분까지 해경과의 통신 기록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요. 특히 진도 VTS와의 교신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그 일부분에 대해서 녹취록을 마지못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은 중간에 은폐를 해야 하는 그 무엇인가 있다는 점입니다. 천안함 때도 마찬가지로 천안함이 분리되어 침몰하는 과정을 담은 TOD 영상 공개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방부 발표가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은 한미가 침몰하는 일부를 마지못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 역시도 아주 멀리서 잡은 영상 화면이고, 근처에 있었던 그리고 전 과정을 담은 TOD 공개는 군사 기밀이라며 끝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강력한 언론 통제를 비롯한 증거 인멸 과정이 있었는데요. 앞서 이야기됐듯이 잠수함 침몰 설거 같은 각종 재기와 관련해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을 했고, 생존자들이 구조 요청을 했던 여러 가지 SNS를 포함한 이런 자료들이 있는 카카오톡 본사를 압수수색해서 증거 자료를 해경에서 확보를 했는데, 그 뒤로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야기된 대로 구체적인 목격자에 해당하는 선장과 선원들을 전원 구속시켰고,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고 있고, 또 인천에서 제주까지 가는 배가 침몰 중이라는 KBS ETV 굿모닝 대한민국 2부에 속보가 떴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보기가 차단되고,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증거들에 대해서 대부분 삭제가 되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조사를 좀 했는데요.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실종자 수색 특혜 의혹을 받던 언딘 인더스트리는 사고 책임 해운사인 청해진 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언딘을 이끌고 있는 김윤상 대표이사는 최상환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김용환 전 남해지방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해양구조협회 부총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딘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은 정부가 이종인 알파 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벨을 안전상의 문제로 불허해놓고 언딘이 강릉의 한 대학에서 빌린 다이빙벨에 대해서는 세월호 침몰 구조 현장에 가져와 투입 대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기됐습니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밝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침몰 사고 현장에 자원한 민간 잠수사들은 해경 등 사고대책본부 측이 자신들의 수색 작업을 맡고 있다고 항의하다 일부 민간 잠수사들이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잠수사들은 정부와 계약한 언딘을 제외하면 민간 잠수사는 작업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구조 작업을 지원했던 기존 2003 금호 바지선은 언딘이 운영하고 있는 리베로 바지선으로 교체됐습니다. 황대영 한국수중환경협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 세월호에 대한 구조, 수색 작업에 민간 잠수부들이 배제되고 있다며 민간군이 모두 합동해 작업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본부가 지금껏 민관군 합동구조단이 침몰 사고 현장에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주장입니다. 예, 다음은 세월호의 노후화가 이번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 전현직 관료들을 일컫는 해수부 마피아가 여객선 선량 제한 완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전직 해수부 관료들이 재취업하는 해수부 외곽기관 중 하나인 한국해운조합은 2006년부터 자체 연구 영역 등을 통해 25년으로 묶여있던 국내 여객선 선량 제한을 35년까지 늘려달라고 수차례 정부에 요구했는데요. 이 결과 일본에서 18년을 운행한 뒤 국내에 도입된 세월호는 2009년 선령 제한 연장 혜택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선령 제한이 완화되며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를 2012년 도입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선령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세월호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09년 선령 제한이 완화된 이후 국내 연안을 오가는 20년 이상 노후 연안 여객선은 2013년 67척으로 10년 전인 2003년에 6척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편 해수부 퇴직관료들은 해수부 외곽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에까지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배정받는 항로에 따라 업체의 생사가 갈리는 여객 카페리 업계에 해수부 퇴직관료의 재취업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방금 해수부 마피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해경과 언딘마린 인더스트리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 또한 받고 있습니다. 보면 언딘 사장은 해양구조협회 부총재, 해양구조협회는 해경이 만든 단체, 해양구조협회 사무실은 해경 건물 내부에 있고 해경구조협회 임원들은 전직 해경 출신 간부들입니다. 해경평가위원은 언딘 사장이고요. 해경 수위 계약 업체가 언딘이고요. 청해진 해운 인양 계약 업체 또한 청해진 해운 인양 계약 업체 또한 언딘입니다. 이종인 다이빙벨을 무시한 강릉 폴리텍 대학은 언딘과 산학 협력 관계에 있고요. 이종인 다이빙벨을 무시한 전문가는 언딘이 부총재로 있는 해양구조협회 직원이었습니다. 예, 아까 언급된 이종인 대표와 다이빙벨 소식을 좀 전하자면 세월호 침몰 사고 11일째인 26일 새벽에야 이종인 알파 잠수기술공사 대표가 갖고 온 해난구조 특수장비 다이빙벨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었는데요. 하지만 25일 오후 3시 사고 해역 현장에 실종자 가족 2명과 도착한 이 대표는 수색 작업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기 중 본의 아닌 어이없는 이유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언급에 대해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내막을 밝혔는데요. 언닌 쪽의 문제 제기로 인해 지체돼 새벽 3시부터 앵커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합의가 번복되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게 2시 30분 트윗입니다. 그리고 다음 트윗은 7시 43분 이종인 대표 측 바지선에 승선 중인 피해자 가족들이 알려온 소식. 언딘 쪽의 저반 거부와 해경이 비협조로 기다리느라 끝내 바지선을 언딘 쪽 바지선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지금 풍랑이 너무 거세죠. 인근 관매도로 피항 중이다. 그리고 아침 9시 39분 이종인 대표 측 바지선에 승선한 가족들이 다시 소식을 보냈는데요. 언딘 쪽 비협조로 내내 기다리다 바지선을 결속 시도했으나 고성과 고압적 자세로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도 저렇게 무심할 수 있는지. 현재 팽목항으로 귀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종인 대표는 철수한 상황이고요. 보수 언론들은 다이빙벨을 활용한 구조가 실패했다고 여론몰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지난 후에는 이제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무능에 초점을 두고 얘기했고 오늘은 천안함 사건과 유사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정부가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것에 그 초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 아, 그것은 서해상에서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가령 세월호가 잠수함하고 충돌한 거 아니냐. 그거 감추려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가설이 갈수록 유력해지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는 그런 것이 이제 초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방금 그 김 기자가 언급한 내용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기에 좀 반대되는 측면이죠. 무슨 얘기냐면, 언든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종인 대표를 비롯한 민간 잠수사들의 활동을 회방했다. 라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초점인 것인지 아니면 그런 측면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좀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천하나무하고 비교하면은 무릎 꿇었듯이 좀 본질을 보는데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공통점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천하나무는 일단 어뢰 폭침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예. 뭐 시각적으로 그 조개의 뭐 족사라든지 뭐 형광 등이라든지 그 군인들 중에 고막을 다친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지만 미국의 그 과학자들 전문가들을 통해서 과학적인 증거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천안함의 어뢰 폭침설은 객관적으로 부정되고 있죠. 그런 전제에서 이제 나오는 가설이 백령도 앞바다에 있는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을 북이 격침하고 그 격침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여파로 천안함이 일정한 타격을 받고 전속으로 피하려다가 파괴됐다. 뭐 이런 가설이 이제 힘을 얻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이 일부 타격을 받고 급히 피하다가 천안함과 충돌했다든지 또는 천안함이 급히 피하려다가 암초에 부딪혔다든지 이렇게 결합돼서 벌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북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그 합동 군사 연습에서 매우 중요했던 그 잠수함. 왜 그게 이제 중요하냐면 이제 백령도 그 용트림 바위 근처가 사실은 잠수함이 은닉하기에 참으로 좋은 곳이에요. 여러 곳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내기 좋은 곳인데 이 이야기는 이제 반대로 북에게 매우 위협적인 곳이죠. 실제로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섬들이 황해남도에 바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그것이 핵미사일이면 더욱 치명적이죠. 아무리 그거를 요격한다고 하더라도 북 영토 위에서 요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평양이 매우 가깝죠. 그래서 통속적인 표현으로 북이 백령도 섬 그늘을 청소했다. 2010년도 3월 달에 이런 서해 5도의 잠수함이 웅크리고 있으면서 북을 전략 미사일로 공격하는 그런 여지를 없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합동 군사연습에서도 이런 백령도 용트림 바위 밑에 이스라엘 돌핀급 큰 잠수함은 곤란해요. 이런 정도 크기의 잠수함이 웅크리고 있으면서 유사시에 이제 북을 공격하는 그런 훈련이 중요했던 것이고 그에 맞대응해서 북도 그런 훈련을 파탄시키기 위해서 실제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과감하게 대담하게 미사일 타격을 한 거죠. 수중 고속 미사일, 스텔스화되고 자동으로 찾아가는 그런 수중 고속 미사일 공격으로 타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세월호는 좀 경우가 다르죠. 일단은 군함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도 군인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서해상에서 매우 맹렬하게 합동 군사 연습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구역들도 정해졌어요. 근데 그런 구역들을 통과했다는 거죠. 군산 앞바다를 통과하고 진도 앞바다에서는 지금 그 교신 시점이 다르고 그다음에 110도로 완전히 그러니까 11시 방향에서 5시 방향으로 오다가 갑자기 7시 방향으로 틀고, 그리고 12시 방향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그 급선의 회피 기동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배에 이런 급작스러운 회피 기동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앞에 화물선이라든지 암초가 있을 경우에는 살짝 비껴서라도, 그냥 그 받아버리는 것이 차라리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이 일종의 상식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회피 기동을 했다는 것은, 뭔가,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 부딪혔다. 아,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최대한 그 해안가로 안전하게 이동하려고 그러한 회피 기동을 한 것이 아니냐. 아,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 그 잠수함하고 부딪힌 것이 사실이라면 또는 그에 준하는 합동 군사 연습 때문에 세월호가 초기 타격을 입고 이렇게 회피 기동하다가 결국 침몰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 그 파장은 엄청나지요. 예. 왜냐하면 결국 그 합동 군사 연습이 이 어린 학생을 비롯한 민간인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낳게 한 것 아닙니까? 온 세계가 다 아는 그 참사의 근본 원인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이후 합동 군사 연습에 대한 여론이 좋을 수가 없죠. 또 숱한 그 소송이나 배상에 바로 이 미군을 비롯한 국방부가 시달려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국방 외교적인 측면에서 점수를 따고 있다는 박근혜 정권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예. 합동 군사 연습을 추진한 그 일방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구나 이것이 3, 4월 전쟁 정세 기간 속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1월부터 6월까지 그 상반기에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고 하는 항쟁 정세 속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극우 수구 농객 지만원의 얘기처럼 제2의 5.18 폭동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따라서 숨길 수밖에 없지 않냐. 명확하게 드러나는 여러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조작업에 소극적이고 은폐하려고 하고 앞뒤 말이 달라지고 하는 그 원인 속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두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남해나 서해에서 잠수함과 부딪혀서 배들이 침몰하는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런 사례들로 비춰봤을 때 이번 사건이 잠수함과의 충돌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추정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런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국방부로부터 박근혜 정권이 정확하게 해명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 한 이런 의혹은 갈수록 증폭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천안함 사건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민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 신뢰 같은 희망이긴 하지만 생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 어떤 군인들의 합동 군사 연습과 관련지어서 벌어지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군사 기밀로 가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와는 다르다는 거죠. 보다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예. 수많은 사람이 이미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느꼈다라는 거. 그것이 계속 그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만원의 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수구 세력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마치 이것이 단순히 생존자 가족들의 강력한 항의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이고 쌓인 그 분노들이 함께 폭발하는 그런 항쟁 나아가 혁명의 계기가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공포죠. 예. 또는 역시 가설입니다만은 군 출신이고 미국 통인 지만원이 뭔가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번 사건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잠수함과 부딪혔으면은 잠수함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미군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방부나 청와대도 과연 전혀 모르겠는가. 그럴 순 없죠. 왜냐하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핵심들은 미국으로부터 언지를 받았을 수 있겠다. 또 바보들이 아닌 이상 눈치를 챌 수 있겠다. 그런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 박근혜 정권은 지금 파렴치하게도 선장을 비롯한 뭐 승무원들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있는데 이건 제도의 문제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가령 박근혜 정권이 사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조치라는 거, 물론 직접적으로 여기하고는 연결되지 않지만 규제 완화가 어떠한 파국적 국가를 낳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안전행정부 6천만 원이나 들여서 이름만 바꿨지 오히려 이런 종대본에 실무 경험 없는 안전행정부 공무원들만 가득한 그 결과가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고 가슴 아픈 비극을 낳는가라는 걸 우리가 톡톡히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총체적인 무능 말고 이번 사건의 원인과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단순히 무능을 넘어서는 또는 일부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이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의 화살이라든지 법적 제재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흐리는, 교란을 시키는, 복잡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회방하는 이런 측면과 또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거. 만일 합동군사연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가령 잠수함하고 충돌했다든지 또 어떤 군사훈련과 연관지어서 세월호가 타격을 입고 회피구동하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래서 역시 가설입니다마는 초기에 승무원들을 전부 대기시키고 민간인들이나 언론들과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먼저 이례적으로 탈출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것은 아닌가. 또는 민간 잠수화를 비롯한 수많은 자발적인 구조활동을 사실상 퇴공하거나 회방하면서 구조작업을 지연시킨 그런 것 또한 전반적인 그 사고 원인과 관련된 그 합동군사연습과의 연관의 고리를 끊기 위한 시간을 벌거나 어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긴 것은 아닌지 라는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를 비롯한 박근혜 정권에서 명명백백히 답변하고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로 안타까운 수많은 생존자 가족들의 절규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구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전개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진행형이란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다시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이 참극이 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엄격한 징계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이번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합동군사연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군사적인 측면과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끈질기게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남코리아의 성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건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건드릴 수도 없는 바로 그 군사연습, 미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동원 감독의 기록영화 송환을 보면 초반부에 비전향 장기수 선생들이 화성의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은 바로 미군이다. 나는 감옥에서 잡았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살인의 추억에서는 박해일 같은 사람이 저지른 거 아니 이런 측면으로 이제 형상화되어 있는데 사실 남코리아의 수많은 미제 사건들, 미해결된 사건들의 상당 부분이 미군이라든지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보안이라는 원칙에서 차단된 그런 세력들과 관련됐다라는 게 사실 상식이죠. 널리 알려진 상식이에요. 그러나 21세기 이 광명한 시대에 그런 성력은 없어야 된다.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다고 하는데 그 인권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성력 없는 수사,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 그럴 때만이 미군이 남코리아에서 어떤 전략적 의도를 관찰하기 위해서 주둔하려고 하고 훈련을 하려고 하는 그 명분도 더 살아날 겁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사건에 원인을 미군이 제공했다면 마치 영화 괴물에서 한강에 그 오염물질을 버려가지고 그 오염물질 때문에 괴물이 생기는 사실 그 괴물이 곧 미군이죠. 예. 수도 한복판에 그 자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체증에 허덕일 때 용산에서 골프 치고 있는 그 미군들이야말로 괴물 같은 존재들이죠. 그걸 잘 형상화했는데 봉준호 감독은 살인의 추억에서는 이제 헛다리를 짚고 괴물에서는 좀 제대로 짚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남코리아의 그 성력 중에 성력이고 어느새 괴물이 돼버린 미군의 존재 또 그런 훈련들 그 속에서 아까운 우리 청년의 장병들이나 청소년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이 가설이 맞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해당한 문책조치, 처벌조치가 잇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코리아가 자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상상조차 앞으로 이런 참혹한 사건들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예. 단원고가 있는 안산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 촛불이 타오르고 있고 또 카카오톡에서는 노란 리본 달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바람처럼 구조작업이 최선의 노력으로 진행이 돼야 하고요. 사건의 의혹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그 안산의 희생자들 합동 분향소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곳을 다녀간 추모하는 사람들이 6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골목에서 마음을 담아 포스트잇에 글을 써서 붙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이 개강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야당은 무슨 소리냐,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내각이 총사퇴도 시원찮은 판인데 일부 개강 얘기한다는 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내각이 총사퇴해도 아니 그런 총사퇴가 한 10번을 해도 근본적인 시스템, 제도, 질서가 개선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반복될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권의 운명은 풍전등화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총체적 무능이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새누리당 정권의 운명이라는 것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고요. 그것은 자꾸 나옵니다만은 구구농객 지만원의 발언을 통해서도 그 공포심,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그 의혹을 총체적 무능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합동군사연습과 연관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될 만한 근거와 논리가 충분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세월호 침몰 초기의 사진을 보면 그 스크루와 그 주변에 심하게 긁힌 자국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그냥 아무런 충돌도 없이 전복되면서 나올 수 있는 그 흔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정황 증거만이 아닌 그런 증거들, 증언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천안함 사건과의 뚜렷한 차이점이죠. 그래서 수구보수 세력, 집권 여당 세력이 불안하고 나아가 공포에 떠는 거 아니냐. 뭐 떳떳한 사람들이면 왜 그렇겠어요. 나아가 미군 측으로부터 또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은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진상이 폭로되는 순간에 그 폭발력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발언은 극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2의 5.18 폭동이라든지 이런 표현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국방부를 탄 박근혜 정권이 나아가 미군 측이 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의혹들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묵념하는 것으로 뭐 백악관 앞 묵념꽃을 안산고등학교에 기증하는 것으로 그날 백악관에서 사용한 뭐 성조기를 선물하는 것으로는 절대 이러한 의혹들이 해소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미국의 이런 유별난 행동이 과연 뭔가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어떤 제스처로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다른 의혹을 낳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예, 지난 천안함 사건에서도 뭡니까? 한준희 중이 백령도 그 용트린 바위가 원래 그 물살이 세고 위험해요. 그래서 미국 UDT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남코리아 UDT를 내몰았는데 한준희 중위를 비롯한 UDT 대원들은 천안함 장병들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거기에 잠수함이 있는 거죠. 잠수함이라는 표현만 안 썼을 뿐이지 초기에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잠수함의 구조, 뭐 해체란 이런 것들을 증언했죠. 예. 이건 뭐냐면 그 격침된 잠수함의 어떤 전략적인 무기들, 뭐 예를 들면 핵미사일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 시체들을 인양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성동격서의 차원에서 천안함 장병들을 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놔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은 한준희 중위의 장례식에 주남미 사령관이 가고 거에게 보상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역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죠. 예.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당시 그 미국 청문회에서 주남미 사령관과 주남미 대사가 증언하고 있었는데 그냥 부랴부랴 남코리아로 오고 아주 이례적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그래서 결국 돈으로 입막음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번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미군이라든지 박근혜 정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한 무능을 넘어서 언론 플레이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지금의 그 긴박한 구조 작업도 여전히 지연될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진상규명이라든 책임자 처벌이 절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다 보니까 오늘 내용도 역시 뭐 흥미롭다든지 유쾌하다든지 하는 느낌보다는 무겁게 어둡게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결론적으로 코리아반도의 정세가 여전히 전쟁 정세를 포함하는 항쟁 정세 속에서 계속 긴장이 유지되고 머지않아 고조될 전망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건이 벌어져서 정세의 전망을 더욱 정세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보 세력은 크게 단결하고 개혁 세력과 연대해서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코리아의 평화 안전을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 계기를 반드시 이 상반기 중에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마치기 전에 코리아 연대가 초청하고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 프랑스 진보주의 의원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의 대표인 이브혜미의 남코리아 방문이 진행되고 있죠. 예. 지난 목요일에는 이제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담화를 나눴고요. 어제는 철도 노조를 방문해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또 철탑 농성을 하는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를 했죠. 이러한 남코리아 철도 노동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활동은 지금 참 중요합니다. 철도 노조의 재파업이 임박해 있고요. 예. 그리고 철도 노조의 재파업이 임박했고 철도 노조의 재파업이야말로 제2의 국민 파업의 도화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브혜미는 지난번에도 남코리아를 방문해서 뭐 당시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난 적 있죠. 그리고 서울시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충남 유성기업을 방문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격려하는 만남을 가장 기뻐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철도 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데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 것 같습니다. 뭐그 자리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브혜미의 선친이 철도 노동자였고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레지상스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브혜미가 끼고 있는 반지는 결혼 반지가 아니라 사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반지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유물이죠. 여기에 이상훈 코리아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리아연대가 모든 그 재정적, 시간적, 노력적 부담을 들여서 어렵게 초청해서 남코리아 노동운동, 철도노조 운동을 지지하고 그 국제연대의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낸 그런 활동은 철도노조의 재파업과 2차 국민파업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김병환 위원장도 23일간 유례없는 파업을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국제적인 연대가 아주 큰 힘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프랑스에서도 철도 파업이 있었을 때 국민들이 어떠한 서비스도 거부하겠다고 나서면서 지지했다라고 이부혜미 대표가 말했습니다. 예, 그 파업 환경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선진국 프랑스의 경험이 남코리아 철도 노조 운동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고 힘이 되는 건 사실이죠. 하나만 좀 강조하면 에피소드인데 남코리아의 그 진보적인 의원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만난 그 철도 관련 그 단체가 노조가 아니고 협회였다는 거. 사측 사측 입장이라고. 입장을 듣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좀 줬고요. 지금 그 프랑스의 철도노조 위원장이 파리 시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만나서 그 연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코리아연대 이상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그리고 김경구 사무국장, 그리고 서화조 코리아연대 회원이면서도 철도노조원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예, 그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철탑 농성자와 전화 연락을 하고 이브혜미가 또 직접 격려하는 말을 적은 책을 올려 보내주고 그것을 받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지구 저편에 있지만 투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